안녕하세요. FM 영화 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재미있는 편지가 한 통 지금 제 손에 있습니다. 애청자 박용석 씨가 보내주신 글인데요. 고향 S씨의 극장과 서울에 있는 극장의 차이점을 분석하셨네요. 자, 고향의 영화관에 대한 박용석 씨의 애교 있는 불만 들어보시죠. 서울 영화관 깨끗하다. 고향 영화관 가끔씩 쥐와 함께 영화를 본다. 서울 영화관 입석 없는 비행기다. 고향 영화관 만원 버스다. 서울 영화관 비가 내리지 않는다. 고향 영화관 늘 장마철이다. 서울 영화관 냉난방이 확실하다. 고향의 영화관은 여름엔 사우나 겨울엔 인간 난로다. 서울 영화관 공기가 깨끗하다. 고향 영화관 늘 스모그 현상이다. 담배 때문에. 서울 영화관 영화 상영이 중단되지 않는다. 고향 영화관 가끔씩 돈 되돌려달라고 아우성 친다. 재미있는 비교 분석인데요. 제가 한마디 덧붙일까요? 서울 영화관 100편을 봐도 추억을 남기지 않는다. 고향 영화관 예고편만 봐도 추억을 남긴다. 하이틀의 송영욱 씨, 전혜성 씨, 그리고 우울증에 빠진 사람 모두에게 아주 힘찬 곡 들려달라고 하셨죠? 광주 북구 연제동의 정현진 씨, 잘 들으셨습니까? 라스트 액션 히어로 중에서 Two Steps Behind, 그룹 Def Leppard의 음성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영화 음악 CD는 그 SC의 박용석 씨에게 드립니다. 그런데요, 100편을 봐도 서울에서는 추억을 남기지 않는다는 것은 좀 과장이었죠? 그리고 서울이 고향인 분들은 지금쯤 입이 이만큼 나왔을 것 같은데요. 저도 서울에서 굉장히 영화를 많이 봤고요. 서울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뭐 추억도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서울극장도요, 쥐 나오고요. 뭐 저기 언덕 위에 있는 어느 극장은 중간중간에 보조의자를 놔가지고요, 영화를 보는데 스크린이 다 가려지고 스크린에 막 머리가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자, 여하튼 극장 욕 좀 그만하지요. 다음 곡은요, 대구의 은현지 씨의 곡 골랐습니다. 영화 지붕 위의 바이올린 중에서 Sunrise Sunset, 이 곡을 마할리아 잭슨이 부르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100년 전의 역사가 지금 이 땅에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정하연 대하소설 황토마루, 한민족, 우리의 생존을 숨가쁜 감동으로 재조명한 황토마루. 황토마루는 극복해야 할 당신의 운명입니다. 좋은 소설 황토마루. 매콤한 김치를 좋아하는 토종 한국 여자 김명희. 김영희가 독일에서 체험한 아름답고 진한 삶의 이야기. 미넨의 노란 민들레. 아이를 잘 만드는 여자 김영희가 쓴 미넨의 노란 민들레. 사점에 있습니다. 더서출판 고려원. 남의 결혼식에서 만났는데 우린 왜 사랑을 하게 됐죠? 폴리그램이 전하는 영화 음악. 네 번의 결혼식과 한 번의 장례식. 장난스러웠던 만남보다 더 긴 여운. 폴리그램이 전하는 음악 청첩장. 네 번의 결혼식과 한 번의 장례식. 폴리그램. 수학 독본? 수학을 읽는다는 뜻인가? 맞아. 읽으면서 이해하는 수학책이야. 수학의 모든 개념을 차근차근 설명해주니까 그동안 어려웠던 문제도 금세 풀리더라고. 이야, 본고사에도 강하겠는데? 고교 수학의 새로운 강자, 수학 독본, 한길사. 나만의 매끄러운 가슴선. 비너스 슬링크 브로. 얇으니까, 이음선이 없으니까 가슴선이 매끄럽게 살아난다. 비너스 슬링크 브로. 사랑의 비너스. 매콤한 김치를 좋아하는 토종 한국 여자 김영희. 김영희가 독일에서 체험한 아름답고 진한 삶의 이야기. 미넨의 노란 민들레. 아이를 잘 만드는 여자 김영희가 쓴 미넨의 노란 민들레. 사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짜짜로니. 짜서 먹는 생짜장. 생짜장으로 더욱 새로워진 삼양 짜짜로니. 아무리 맛있어도 짜짜로니는 자연스럽게 삼양 짜짜로니. 아, 피로가 몰려오는 이 시간 뭐 상큼한 거 없을까? 맞아, 레모나. 피로의 복김이 주근깨 비타민C의 레모나. 상큼해. 자기 전에 레모나 하나. 내일 아침에 개운할 거야. 경남제약 레모나. 정말 상큼한데? 김한길 29의 일기. 눈 뜨면 없어라. 이렇게 웃기는, 이렇게 슬픈 아름다운 고백은 없었다. 통곡과 열광을 잊어버린 젊은 당신을 위한 낮은 목소리. 눈 뜨면 없어라. 김한길의 글에는 향기가 있습니다. 도서출판 해냄. 놀래라. 너 국어시험보다 왜 갑자기 사전을 찾니? 모르는 낱말이 많아서. 우선순위 한자, 한자어 몰라? 국어의 반은 한자어잖아. 한자어는 국어시험의 중요한 순서로 외우는 거야. 똑같이 1시간 공부해도 점수가 다릅니다. 우선순위 한자, 한자어. 도서출판 비전. 극해 받은 젊음의 좌절과 고통. 극한과 도전이 돌출한다. 과학원 아이들. 사랑을 반납하고 청춘을 저장잡힌 천재들의 광기어린 도전장. 한국판 공부벌레들의 이야기. 과학원 아이들. 도서출판 김영서. 또 늦으신가? 오늘은 절대 그냥 못 넘어가. 맥스! 오늘 임자 만나봐라. 미안. 미안? 저 이거 카페리쉬. 네가 또 맘 약해지네. 마시는 그 자리가 곧 카페. 맥스의 카페리쉬 레귤라. 살았다. 살아있는 나를 느낀다. 나의 노래, 나의 펩시. 강한 힘이 전해온다. 최대 출력 96마력. 엑센트 성능. 고속 주행도 편안하다. 중형차급 엑센트 현가장치. 앞선 기술, 앞선 성능을 추구한다. 엑센트 현대자동차. All black magic has me in a spell. Black magic that you weave so well. Those icy fingers up and down my spine. The same old witchcraft when your eyes meet mine. same old tingle that I feel inside. And then that elevator starts its ride. Down and down I go. Round and around I go. Like a leaf caught in a tide. I should stay away, but what can I do? I hear your name and I'm a flame. Flame! Flame of desire! That only your kiss. Put out the fire! For you're the lover I have waited for. You're the mate that fate had me created for. And every time your lips meet mine. Baby, down and down I go. Round and round I go. In a spin. Love in a spin I'm in. Under the old black magic called love. Oh, in a spin. Love in the spin I'm in. Under the old black magic called love. In a spin, love in the spin I'm in. Under the old black magic called love. I should stay away, but what can I do? I hear your name and I'm a flame. Flame, burn in desire. Let only your kiss. Put out the fire. Oh, you're the lover I have waited for. You're the mate that fate had me created for. And every time your lips meet mine. Baby, down and down I go. Round and round I go. In a spin. Loving the spin I'm in. Under the old black magic called love. Oh, in a spin. Loving the spin I'm in. Under the old black magic called love. In a spin, love in a spin I'm in. Under the old black magic called love. 세르게이 김홍민 씨 잘 들으셨습니까? 루이스 프리마와 켈리 스미스가 함께 불렀죠. Dead Old Black Magic, 영화 Mad Dog and Glory 중에서 띄워드렸습니다. 비디오 제목이 바로 형사 매드덕이었죠. 로버트 드니로와 빌 머레이, 이 두 남자가 한 여자, 우마 서먼을 사이에 두고 아주 팽팽히 맞서는 영화였습니다. 자, 이렇게 두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 또는 두 명의 여자와 한 명의 남자. 흔히 삼각관계라고 하죠. 이런 관계는 생각만 해도 조금 묘한 느낌이 드는데요. 그래서인지 영화에서 즐겨 다루는 소재가 되기도 합니다. 세 사람 사이에서 밀고 당기는 팽팽한 긴장이 이런 영화의 가장 큰 재미죠. 이렇게 세 사람이 축이 돼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영화 중에 비교적 오래전에 만들어진 영화로는 조지 스티븐스 감독의 자이언트가 있습니다. 1956년에 개봉된 영화인데요. 먼저 이 영화는 출연진이 아주 화려합니다. 로커드슨과 엘자베스 테일러, 그리고 제임스 딘. 영화가 만들어질 그 당시에는 최고 스타의 자리에 있었던 세 배우가 영화를 이끌어 나가는데요. 특히 로커드슨과 제임스 딘의 그 전혀 다른 이미지를 떠올려 본다면 듣기만 해도 흥미롭죠. 근데 이 영화에서 묘사되고 있는 삼각관계는 밀고 당기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이 영화는 동부의 부유한 집안 출신의 엘리자베스 테일러, 레슬리와 서부 지역의 대지주 로커드슨, 빅 베네딕트가 일찌감치 결혼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 삼각관계가 약간 다른 식으로 진전이 되는데요. 자, 일단 이 두 사람은 별탈 없이 아이들을 낳고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한 3시간 21분 길이의 이 장편 영화 중반쯤에 이르게 되면 빅 베네딕트의 여동생과 절친한 관계에 있는 제임스 딘, 제트링크가 레슬리를 남몰래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하지만 수줍은 성격의 제트는 평생 동안 레슬리에게 단 한 번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못하고 또 그 자신도 결혼도 하지 않은 채 독신으로 살아가죠. 영화를 보면 레슬리가 우연히 제트의 오두막집에 들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그때 레슬리를 보고 어린애처럼 좋아하던 제트의 눈빛, 제임스 딘의 그 눈빛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데요. 제임스 딘은 사실 영화 속의 제트처럼 엘자베스를 실제로도 사랑했다고 해요. 하지만 고백은 못하고 혼자서 마음만 졸였다고 하죠. 자, 이 사연이 있는 영화 자이언트의 테마 들어봅니다.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입니다. 시험을 끝내고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듣고 계시겠네요.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에서 조형주 학생, 자이언트의 테마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띄워드렸습니다. 60년대 말부터 70년대 초반에 유난히 버디무비가 유행했던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버디무비가 뭔지는 다 아시죠? 남자들 둘이 주인공으로 등장해서 우정을 나누는 그런 영화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이렇게 남자들 사이 또는 여자들 사이 같은 동성 간의 진한 우정은 어느 정도 동성애의 경향을 띠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버디무비가 처음 등장했던 시기는 동성애에 대해서 사회적인 금기가 강했기 때문에 남자 주인공들의 동성애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1969년에 만들어진 내일을 향해 살아, 이 영화를 보면 그런 고민을 눈치챌 수가 있죠. 남자 주인공 부치 캐시디와 썬던스 키드 사이에 여자 에타 플레이스를 아주 교묘하게 끼워놓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영화를 보면 이 세 사람의 관계가 좀 이상합니다. 에타는 썬던스의 애인이면서도 부치와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썬던스는 전혀 질투하는 내색을 보이지 않죠. 이 영화의 그 유명한 주제가 Raindrops Keep Falling on My Head는 썬댄스와 에타가 아니라 부치와 에타가 함께 자전거를 탈 때 흘러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썬댄스는 에타를 애인으로 생각하는 것 같으면서도 관심을 별로 두지 않습니다. 결국 이 에타라는 여성의 존재는 동성애를 금기시하는 사회로부터 슬쩍 피해나가는 일종의 방패라고 볼 수 있어요. 얼마 전에 개봉된 우리 영화 세상 밖으로에서도 문성근, 이경영, 심혜진 씨 이렇게 세 사람이 주연으로 등장하고 있죠. 세 사람 가운데서 특히 심혜진 씨는 틈만 나면 내일을 향해 살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대목은 내일을 향해 살아에 대한 패러디라기보다는 여긴동 감독이 이 내일을 향해 살아를 너무나 감명 깊게 봤기 때문에 이 영화에 보내는 존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 유명한 주제가 들어보죠. 부산 사직 이동의 김길부 씨 신청해 주셨고요. 부천 중동에서 시온고등학교 3학년 7반 아이들과 함께 듣고 싶습니다 하고 김원식 학생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함께 듣죠. 레이컨 힙싱어스가 합창합니다. Raindrops keep falling on my head. 성동구 중국사동의 김정규 씨 이 노래는 어떻습니까? 역시 비가 나오는 영화, 비가 나오는 노래잖아요. 그렇죠? Raindrops keep falling on my head. 빗방울이 여러분 머리에 막 떨어지는 레이칸 힙싱어스의 합창으로 들어봤습니다. 영화 내일을 향해 살아 중에서 띄워드렸어요. 자, 여러분 프랑스 영화 하면 딱 뭐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저는 예전에 일단 이렇게 안개가 이렇게 딱 낀 그런 모습이 먼저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그러니까 프랑스 영화다 하면 우선 떠오르는 이미지가 좀 뭔가 모호하지 않나 그런 이미지가 먼저 떠올라요. 그러니까 줄거리도 모호하고요. 등장인물의 관계도 좀 애매하게 그려지는 영화. 그게 우리가 프랑스 영화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이미지인데요. 헐리우드 영화는 모든 것이 명쾌하지만 프랑스 영화는 전혀 반대인 경우가 많죠. 삼각관계를 그린 프랑스 영화도 역시 이런 이미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특히 알랭 드론과 리노 벤츄라 그리고 조안나 슘크스가 주연한 1969년 프랑스 영화 모험자들 Les Avants de Rie를 보면 그런 점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영화에서 알랭 드론과 리노 벤츄라 그리고 조안나 슘크스는 분명히 삼각관계를 이루고 있기는 한데 정확하게 어떤 관계인지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영화는 먼저 알랭 드론과 리노 벤츄라가 절친한 친구 사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여기에 여류 화가인 조안나 슘크스가 끼어드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은 모험을 찾아서 길을 떠나고 아프리카에서 온 외인 부대 출신의 남자로부터 바닷속에 보물이 묻혀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자, 이 보물을 찾는 과정에서 두 남자는 모두 조안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또 이 여자는 두 남자 모두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요. 세 사람은 결국 천신만고 끝에 바닷속에 보물을 찾게 되는데 곧이어 이 보물을 노리는 악당에게 쫓기게 됩니다. 조안나는 악당의 손에 목숨을 잃고 두 남자는 조안나가 평소에 원하던 대로 그 시신을 바닷속 깊이 수장합니다. 그리고 각자 보물을 갖고 나누어 갖고 헤어지죠. 알랑드롱은 보물을 판 돈으로 멋진 성이 세워져 있는 섬을 삽니다. 그런데 악당들이 섬까지 쳐들어오고 알랑드롱은 리노벤츠와 함께 악당들에게 맞서 싸우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리노벤츠라는 마지막에 품에 안겨서 죽어가는 알랑드롱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조안나가 정말 사랑한 사람은 너였어. 그러자 알랑드롱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영감쟁이, 거짓말 솜씨는 여전하군. 자, 이렇게 영화는 조금 암시만 해줄 뿐 끝까지 누가 누구를 사랑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지는 않고 막을 내리죠. 프랑스 영화답게 말입니다. 자, 이 애매한 영화 모험자들의 테마 들어봅니다. 영화 모험자들의 테마 띄워드렸습니다. 세 사람의 남녀가 등장한 영화 가운데 가장 끔찍한 영화. 저 같으면 주저하지 않고 로버트 저메키스의 죽어야 사는 여자를 꼽겠어요. 출연진도 아주 화려한데 영화는 정말 끔찍했죠. 연기파 배우 메릴 스트립, 액션스타 브루스 윌리스, 또 코믹 연기라면 빼놓을 수 없는 골디 혼, 이렇게 세 명의 헐리우드 스타가 출연하고 있습니다. 대학 동창 사이인 매들린 애쉬턴, 메릴 스트립과 헬렌 샤프, 골디 혼은 무능한 성형외과 의사 어니스트 맨빌, 브루스 윌리스를 동시에 사랑하게 되면서 갖가지 소동을 벌이게 되는데요. 어니스트를 차지하기 위해서 예사로 친구를 속이고 또 더 아름다워지고 더 젊어지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이 두 여자가 서로 다투어 영혼을 팔고서는 늙지도 죽지도 않게 하는 묘약을 마셨을 때 아주 끔찍한 비극이 벌어지지요. 두 여자는 질투에 눈이 멀어서 서로를 죽이려고 하는데 머리가 360도로 돌아가고 계단에서 떨어져서 온몸이 산산조각이 나고 또 배에 커다란 구멍이 나도 죽지를 않는 겁니다. 두 여자의 끝없는 싸움에 지쳐버린 어니스트는 멀리 도망가서 평화롭게 숨을 거두지요. 하지만 어니스트의 장례식에 나타난 매들린과 헬렌은 여전히 전혀 늙지 않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오래된 마네킹에서 페인트가 벗겨진 것처럼 얼굴과 온몸에 군데군데 보기 흉한 얼룩이 있는 것만 빼면 여전히 젊고 여전히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여자는 어니스트의 장례식장에서 또 말다툼을 벌이죠. 그리고 층계에서 함께 굴러떨어져서 이번에는 정말 온몸이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그런데 정말 끔찍한 것은 사지가 갈갈이 흩어져서 다시 원상복구를 할 수 없을 정도가 됐는데도 두 여자는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이었죠. 영화 죽어야 사는 여자는 이렇게 끝없이 아름다워지고 싶고 끝없이 젊음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여성들의 욕망, 또 걷잡을 수 없는 질투의 감정을 냉소적으로 그려내고 있는 영화였는데요. 자, 메릴 스트립이 이 영화 속에서 직접 노래를 부르죠. 그 노래 띄워드립니다. 미. 메릴 스트립이 불렀습니다. 영화 죽어야 사는 여자 중에서 미 띄워드렸어요. 지난 84년에 개봉됐죠. 배창호 감독의 고래사냥. 꽤나 많은 관객을 동원하면서 속편까지 제작됐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도 세 사람이죠. 병태, 김수철, 왕초, 안성기, 그리고 춘자, 이미숙. 줄거리는 그 인신매매범에 의해서 강제로 매춘부가 된 춘자를 병태와 왕초가 고향으로 데려다주는 일종의 로드무비였습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 세 사람의 관계예요. 우선 순진하고 나약한 소년 같은 병태, 당당한 남자 어른이 되기를 소망하는데요. 이때 춘자라는 여자를 만나고 그녀를 도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합니다. 그리고 왕초라는 인물은 어떻게 보면 병태가 어른이 되도록 도와주는 아버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병태가 춘자를 잡으러 온 포주 일행과 맞서 싸울 때 왕초는 슬며시 자리를 피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병태 혼자서 포주 일행과 맞서 싸우고 우여곡절 끝에 문제를 해결하게 되죠. 그는 어른이 되는 어려운 통과제의를 이렇게 무사히 통과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진짜 남자 어른이 될 수 있었던 이 영화 고래사냥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고래사냥 2편에 삽입된 김수철 씨의 노래입니다. 김수철 씨의 노래 띄워드릴게요. 충북 청주 사천동의 조윤미 씨께 띄워드립니다. 잊어버려요. 이제 그 고래사냥 2편 중에서 김수철 씨의 노래 잊어버려요 띄워드렸습니다. 자, 새로운 빵빵칠, 새로운 007로 뽑힌 사람 피어스 브로스난이 스타가 된 드라마는 바로 이것이죠. 레밍턴 스틸, TV 시리즈물 레밍턴 스틸의 테마 들어봅니다. 나는 걸어가고 있는 모든 이들과 더불어 걷고 싶습니다. 나는 행렬이 지나가는 것을 그저 서서 바라보기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말 좋네요. 대구 수성구 범어이동의 장영주 씨. 그런 마음가짐 계속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화의 행복을 빌면서 신청해 주셨죠. 브루클린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의 테마 A Love Idea였습니다. 종로구 숭인 이동에서 정혜운 씨도 봄 시기와 같이 듣고 싶어요 하셨고요. 하이텔의 김기태 씨, 연기와 같이 들으셨어요. 안병립 씨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곡을 서울 은평구 응암이동의 전미자 씨와 함께 듣고요. 전미자 씨, 친구 지은이 생일 아주 축하한다는 사연 보내셨어요. 광주 동구 동명일동의 서경식 씨, 서울 영등포구의 VIP 청취자 씨, 그리고 목동의 구미경 씨 함께 해주십시오. 경기도 의정부 시 가능 일동에서 공자관 씨가 신청해 주셨습니다. 프리츠 랑 감독의 메트로폴리스 중에서 프레디 머큐리의 Love Kills, 그 씩씩한 시원한 목소리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프로듀서 홍동식,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Kill.